나도 모른 채 다녀간 거죠. 그대와 함께한 이 작은 방 안에 또 무얼 남기려 왔었나요. 나조차 없는데 그대를 잊는 내가 두려워. 나의 방 안 가득히 그대 향기 이렇게도 멀어진 거.